HUBS 7대 기적의 비밀.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 중 이상하리만큼 신비하다고 생각되는 건축물 7가지를 정리한 리스트인데요. 6세기경의 인물인 트로넨시스가 그리스 시인 안티파테로스의 기록을 기반으로 취합한 겁니다. 하지만 원조 7대 불가사의 외에도 현세기에 존재하는 경이로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발표되기도 했죠. 한편 중국에서는 이를 7대 기적이라고 부른답니다. 7개의 매우 기이한 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7대 불가사의에 무슨 건축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건축물의 역사와 건축 과정이 어떤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7대 기적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중간고사 이후의 여정을 장식할 여섯 번째 불가사의는 바로 제우스상입니다. 오늘은 제우스상과 더불어 그리스 신화 이야기도 여러분께 살짝 들리더라고 해요. 제우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신입니다. 신들이 모였던 궁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포스의 주인이기도 했고, 당시 하늘의 신이었으니 그 어떤 신이 제우스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의 힘을 합친 것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신계와 인간계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판결하곤 했습니다. 또한 비, 눈, 우박, 번개 등 천상을 지배하는 기상학적 현상과 이밖에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플라톤은 제우스를 만물의 시작과 끝과 중간을 그 소나기에 쥐고 있는 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한 게 이 정도이니 당대에는 그의 힘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신의 신전, 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갑시다. 제우스상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의 내부에 있었어요. 잠깐, 올림포스도 아니고 올림피아가 어디냐고요? 올림피아는 고대 그리스의 성소 중 한 곳이었죠. 여기선 고대 그리스의 풍습에 따라 제사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치렀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흔히들 알고 계신 올림픽은 사실 그리스 지방에서 열리던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사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성이 강한 대회였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수많은 종목이 추가됐어요. 여러 예술인들이 제전을 위해 올림피아에 몰려들었죠. 요약하자면 당대 그리스인들은 제우스상이 있는 올림피아에서 운동 경기를 하며 제우스 신의 제사를 지낸 겁니다. 즉, 여기서 치는 운동 경기가 근대 올림픽의 상징적 기원이 됐어요. 이제 제우스와 올림피아, 올림픽의 연관성을 아시겠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우스상과 그것이 위치해 있던 제우스 신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우스상은 기원전 435년 조각가 페이디아스에 의해 조각됐어요. 그는 우리가 아는 신전 중 가장 유명할 파르테논 신전의 아테나상을 조각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페이디아스는 8년에 걸쳐서 제우스상을 만들어냈죠. 8년이라는 긴 시간이 들어간 만큼 당시 모든 이들이 그 조각상의 위엄에 압도됐습니다. 처음 조각할 때는 삼나무로 조각한 후 마감 처리는 상아로 했으며 상에 위압감을 주고자 황금 망토를 둘렀어요. 또 금이나 흑단을 비롯한 각종 보석으로 치장해서 매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제우스상은 높이가 90cm, 폭이 6.6m인 기단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나 순수 제우스상의 높이만 해도 약 12m에 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는 제우스가 서 있는 모습도 아니고 앉아있는 모습이었죠. 안 그래도 근데 기단 위까지 올라갔으니 그 웅장함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은 제우스가 만약 서 있었다면 그의 머리가 천장을 뚫었을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우스 상의 크기에 대해 가늠이 잡히셨다면 제우스 상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제우스 상의 오른쪽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왼쪽에는 독수리가 앉은 지팡이가 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니케고 왜 지팡이일까요? 우선 니케에 대해 알아보자면, 니케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었던 승리의 여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운동 경기라니 뭔가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맞아요. 제우스 신전이 있던 올림피아에서 제우스 제사를 겸해 운동 경기를 펼쳤죠. 그렇기에 제우스 상에 니케가 있는 겁니다. 또 독수리가 앉은 지팡이는 제우스 그 자체를 의미해요. 독수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태양, 권위, 권력 등을 의미했으며 제우스의 상징 새였습니다. 지팡이는 모든 질서와 권력의 지배를 뜻했고요. 이 정도의 상징성이면 충분히 조각상의 위엄에 압도될 만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우스 상은 기원전 5세기경에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에 있었는데요. 이는 기원 후 394년으로 넘어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어요. 이는 로마에 위치한 도시인데 그리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 자체는 475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실됐어요. 하지만 신전은 계속 올림피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전도 오래가지 못하고 426년 로마 전역에 내려진 신전 파괴령에 의해 사라졌어요. 여기서 신전 파괴령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전통 종교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내려진 명령입니다. 거기다 522년과 591년 두 번의 지진까지 겪고 나니 제우스 신전은 완전히 그 형체가 사라졌어요. 때문에 과거에는 실존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1958년 제우스 신전터에서 제우스 상의 작업자 유적이 발견되며 실존 여부 및 제작 연도 등이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총 6군데의 불가사의를 다뤘는데 이 중 현존하는 곳은 피라미드 단 한 군데고 나머지 5군데는 모두 없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4군데가 자연재해로 없어진 걸 보면 정말 자연재해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그리스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소재의 제우스 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우스 상은 당대 아테나 상과 함께 2대 조각상으로 평가받을 만큼 그 미건과 가치, 예술성이나 위엄 등이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현재는 상 자체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며 신전 정도만 휑하게 남아있답니다. 그래도 제우스 신전이라는 상징성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관광지로 방문한다고 해요. 관광객들이 말하길 직접 가서 기둥 하나하나를 확인해보면 당대 제우스 신전의 거대한 크기를 상상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노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 갖고 있는 열망과 노력, 재능은 정말 엄청나다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불가사의를 들고 나타날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불가사의 리포터 김지윤, 아나운서 배윤, 엔지니어 이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